모든 먼지는 가볍게 털어내 전생에 받은 상처들 덜쳐내 I'm reborn, reborn, reborn, reborn, reborn. Yeah. 다시 태어나 새롭게 시작해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생겼네 I'm reborn, reborn, reborn, reborn, reborn. Ooh, ooh. I'm reborn, reborn, reborn, reborn, reborn. Reborn, reborn, reborn. Yeah. 새롭게 태어나 yeah. 잠에서 깨어나 yeah, yeah. 한번 고키로 에너지 충전해서 Come on let's get it Hey OMG higher music let's party 삶을 돌아봐야 너무 행복하지 박재범 보컬에다 차차 빛까지 It's a dream team 마치 마이클 레스카리 패배를 느껴봐야 승리의 맛이 그만큼 달콤해야 희망을 잊지 않게 고개를 숙이지 마 떳떳하게 Keep your head up keep your head up yes, sir. 매일 밤 새로 태어나지 나 꿈의 장소는 침대가 아니야 답답한 나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순간을 위해 살았나 지나간 모든 건 당연히 지나간 대로 의미를 갖겠지 다시 새 그림을 그려 한 번뿐인 삶은 드라마 아니다 큐 각본은 못 쓴다 해도 분량 확보하길 yeah.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 Yeah, I'm too original 나의 모든 걸 직접 디자인하는 작업 중력은 나를 중심에 끌어당겨 모든 먼지는 가볍게 털어내 전생에 받은 상처들 덜쳐내 I'm reborn, reborn, reborn, reborn, reborn. Yeah. 다시 태어나 새롭게 시작해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생겼네 I'm reborn, reborn, reborn, reborn, reborn. 어제 너무 외롭게 반쯤 주고 있던 날을 일으켜 세워 시원한 바람에 fresh air 다시 생명을 내게 불어넣어 yeah 내 태도는 새로운 도전 앞에 안 빼 If I took a L-Biction처럼 I bounce back 집들은 등 뒤에서 항상 날 압박해 하지만 내 비전은 새 같아서 난 안 바박해 이건 꽉 막힌 길을 뚫어줘 rap 차차의 빛을 소화하고 탈 like green wave 묶인 걱정과 불안은 이 무대 위에 파도처럼 떠내려보내 I feel great 모든 먼지는 가볍게 털어내 전생에 받은 상처들 덜쳐내 I'm reborn, reborn, reborn, reborn, reborn. Yeah. 다시 태어나 새롭게 시작해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생겼네 I'm reborn, reborn, reborn, reborn, reborn. 오랜만에 자유를 느껴보니 yeah. 어느 순간 잃어버렸던 시원함 Another chapter, another love We starting over We starting over 모든 먼지는 가볍게 털어내 전생에 받은 상처들 덜쳐내 I'm reborn, reborn, reborn, reborn, reborn. Yeah. 다시 태어나 새롭게 시작해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생겼네